있음. 이곳이 아닌 어딘가에서 만나도 오늘 이 기분은 잃지 않을게. 하늘보다 높이 빛보다 멀리 바람 소리보다 빨리 너에게 닿기를 어제보다 더욱 커진 맘을 전부 전해주고 싶어. 널 보고 싶어. My dear, my love, my best. 이 순간 느끼는 전부를 모아둘게. My dear, my love, my best. 이 세상 가난한 사람 너를 위해 잘 너의 느낌이 모여 그려진 너와 나의 추억 한 줄 겹겹이